사랑을 잘 모르겠어 이렇게 다가올 줄 난 몰랐어 내 맘조차도 사랑 앞에서는 내 뜻대로 안 돼 이럴 줄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시작하지도 않았어 바보처럼 이제 왔어야 난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어 네가 사랑이 되지 않기를 빌었어 너만은 절대로 아니기를 빌었어 넌 사랑이 아닐 거라고 수도 없이 나를 속여 욕심이나 자꾸 슬퍼져 난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가장 못된 건지 네 사랑을 피해야 하는데